그대 이젠 웃어요. 사랑이 또 그댈 울려도 진정 사랑했다면 진정 후회 없다면 그것으로 된 거죠. 그대 울지 말아요, 슬퍼하지 말아요.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. 마음 주면 줄수록 가슴 아픈 거래요. 아파야 사랑인 거죠. 눈물이 흐르는 건 사랑했단 뜻이죠. 애써 지우려 해도 지울 수가 없네요. 그립고 그리울 땐 그 이름을 불러. 너무나 외로울 땐 두 눈을 또 감아. 죽을 만큼 보고 싶고 안고 싶을 때 가슴이 자꾸 울컥해서 울고 싶을 때 그래요.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그대의 마음 사랑했던 그대. 애써 잊으려 마요, 애써 지우려 마요. 그게 더 힘겨울 테니까. 너무 보고 싶을 땐 자꾸 생각이 날 땐 그냥 그리워해요. 그대 울지 말아요, 슬퍼하지 말아요.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. 마음 주면 줄수록 가슴 아픈 거래요. 아파야 사랑인 거죠. 사람은 끝내 헤어지고 마는 것. 사랑은 그런 것.